Yeah, 우선곡이란 1년마에 일만 했던 나. 내 별명은 일중독자 알러문 아랍. 티가 꽉 막힌 나는 여자에게 매너 꽝이. 술과 일에 쩔어 사는 고집불통 꽝이. 그런 내게도 불같은 사랑이 다가와.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스피터를 몰아. 밤새 곡을 쓰는 내가 보고 싶다면 찾아왔다 말하는 내가 어찌 아니 보보일까. 157 작은 키에 아담한 체구로 눈물이고 쏟아질 듯한 맑은 눈으로 시리 손을 잡아달라 애교를 떠는 너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는 내 나이 서른. 오 바람이 차네 어서 빨리 옷깃을 세워. 자켓을 벗어주고 어색해서 담배를 태워. 무뎌졌던 많은 상처 잡는 기억을 깨워. 사랑을 속삭이고 몰래 너의 입술을 물어. 그래 시를 찾아 협박하는 나의 잦은 기도. 벅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은 품에 꼭 안고. 떠나는 겨울 여행 여기 사랑의 종착지. 모든 사랑의 타극이 잡는 동화 같은 별이. 나만 있으면 된다는 넌 나를 끌어안지. 나와 결혼할 거란 널 지켜줘야겠지. 그런 너의 손을 잡고 꿈을 꾸지만 이별이 깃든 이곳에서 나는 노래를 쓰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날 너의 사고 지난 여름 내가 사준 스쿠터를 타고 한중재로 변해버린 너를 끌어안고 내 전화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바보. 그 남자가 여기 서서 너를 기다려. 먹고 웃긴 감정 아래 급히 전화를 돌려. 아주 많이 늦어지면 당장 문자라도 줘. 기다리는 건 질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거실 무농 쇼파와 술 마시던 식탁 길모퉁이 선수집과 삐걱대던 깜파. 종종 가던 길다방과 치의 고성 관가 하면서 또 꺼닐었던 치마 골목 끼고 내게 책을 읽어주던 공연 옷을 골라주던 항시 웃어주던 질투심이 참 많았던 넌 지금 어딨어. 이별이 버거워 기다림은 늘 그렇듯 떠나지도 않아. 내가 사준 강아지 매우 잘 크고 있어. 부쿠라는 이름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 매우 맑은 눈동자는 웃는 너를 닮아서 한참을 보고 있자면 네 생각에 이제 다시 열 수 없는 굳게 닫힌 문. 너는 비상구를 찾을 수 없는 마음속 두는. 나 역시도 떠날 거라 하는 무성한 소문. 이별의 상처마저도 기다리는 팔 벌린 대문. 어째서 사랑이라 들내게서 뒷걸음치는지. 너를 사랑하는 나는 왜 이리 죽겠지. 너는 괜찮은지 묻고 싶다 빨리. 너를 기다리는 나는 봄을 잃은 나비. 어째서 사랑이라 들내게서 뒷걸음치는지. 너를 사랑하는 나는 왜 이리 죽겠지. 너는 괜찮은지 묻고 싶다 빨리. 너를 잃어버린 나는 봄을 잃은 나비.